그때는 나에게 내 삶의 전부였던 너. 사랑아, 내 사랑아. 바람 따라 가버렸나, 구름 속에 숨어버렸나. 지금도 추억 속에 묻어둔 사랑. 그 사람이 그리워져요. 때로는 당신도 추억이 생각나겠지. 옛날을 그리워하며 꽃잎 속에 숨어버렸나, 안개 속에 사라져갔나. 오늘도 잊지 못해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보고파져요.